예전 그날에 나를 보면 넌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. 내 속상한 날들 불안한 내 하루 다 눈이 부시게 바뀔 거야 꼭 지금 내 모습처럼.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매번 헤매던 길 어딜 가도 똑같이 또 반복되던 얘기. 너무 늦지 않게 너도 다 알게 될 테니 You'll be shining It's your timing. All your dreams come true Make us every new 날 믿어 Dreams come true Stop me now, ayy 맘의 목소리를 따르는 건 작은 걸음이지만 큰 변화야 지를 꺼먹지 말기 모든 불완전은 니 탓하지 말기 행복한 상상을 매일 하기 제일 중요한 건 니 자신을 믿기 All my dreams come true, come true. I'm feeling brand new cause all my dreams come true Your dream too Life is beautiful, hey Feels like love, love.